안녕하세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란 시인이 있죠. 단테의 신곡을 미국에서 처음 번역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추녀 끝에 걸어놓은 풍경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윽한 풍경 소리 듣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감상하자면은 바람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람 같은 역경이나 고통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인생의 즐거움을 안다는 거죠. 롱펠로우가 남긴 이야기가 지닌 깊은 뜻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풍경의 아름다운 소리 같은 일들이 기적처럼 생길 테니까 말이죠. 시대를 아우르는 정보와 상식, 트렌드를 나누는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 자전거 탄 풍경이 노래합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는.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워싱턴 블루버드에서부터 5번 사우스 갈아타는 구간까지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 방향 역시 105번 이스트 갈아타는 곳에서부터 파이어스톤 블루버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프리 교통정보의 시간은 토요타 제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토요타의 고포 골드 세일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buyatoyota.co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모든 혜택을 확인하시고 토요타의 낮은 이자 용자와 엄청난 리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AOA의 노래죠. 사뿐사뿐. 남자가 아침에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고층 빌딩의 30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라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다가갔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그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고장 수리 중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30층을 허겁지겁 층층계를 통해서 올라간 그는 사무실 앞에서 두 번째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깜빡하고 사무실 열쇠를 집에 놓고 왔던 것이죠. 30층을 걸어 내려간 그는 1층에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졸도를 합니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둘러 집으로 달려간 그는 집 앞에서 또 졸도를 하고 맙니다. 사무실 열쇠를 뒤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온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졸도를 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정전으로 불이 나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층을 열심히 걸어 올라간 그는 사무실 앞에서 또 졸도를 하고 맙니다. 정전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었기에 모두 퇴근들을 하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다음 날 다시 출근한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다시 졸도를 하고 맙니다. 그는 어제 일로 하루 만에 습관이 돼서 엘리베이터만 보면 졸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임재범이 노래합니다. 너를 위해.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자질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 네, 요즘에 온라인 쇼핑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상품평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안 올리던지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보고 좋은 글만 올려야 될까요? 이 부정적인 상품평을 올린 구매자를 폭행한 판매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베이징 소식입니다. 이 베이징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여성 샤오리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구입한 옷이 배송되지 않자 상품평에 불만사항을 게재했죠. 이 판매자는 리 씨가 부정적인 상품평을 올리자마자 불같이 열을 냈다고 합니다. 쇼핑몰 운영자 장 씨는 리 씨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하. 리 씨는 협박을 받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며칠 후 물건이 도착했다는 메시지에 서둘러서 택배 수령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옷이 아닌 판매자 장 씨가 있었는데요. 장 씨는 고객 리 씨를 때리고 걷어찼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리 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장 씨는 재빨리 도망쳤고요. 당시 상황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기록이 됐고, 현지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군요. 병원으로 이송된 리 씨는 가벼운 외상과 뇌진탕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장 씨는 리 씨를 폭행하기 위해서 수저우에서 장저우까지 약 860km를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비만에 대해서 정말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잘 마음대로 안 되죠. 자, 이럴 때 나라 또는 정부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소리냐고요? 아랍에미리트를 구성하는 7개 에미리트 중 하나인 라스 알카이마 정부가 이 심각한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 체중 감량 대회를 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 보도에 따르면 라스 알카이마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 에미리트의 18세,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두 달 반 동안 누가 가장 많이 살을 빼나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라스 알카이마 내 병원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몸무게, 키, 체질량 지수 등을 잰다고 하는데요. 대회 마지막 날 같은 병원으로 가서 몸무게 변화를 측정하게 됩니다. 남녀 우승자 두 명에게 1kg당 감량에 이 500디르함, 그러니까 약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연간 헬스클럽 이용권 등을 상으로 함께 준다고 합니다. 현지 일간 더 내셔널에 따르면은 15세 이상의 이 아랍 에미리트 남성 70%, 그리고 여성 67%가 과체중일 만큼 이 비만이 심각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이 라스 알카이마 보건청의 이 파티마 사이디 RCA 건강교육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비만 위험을 막고 더 건강한 삶을 권장하고자 마련됐다고 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과 이 경제, 사회적 요소, 활동하지 않는 습관 등이 모두 비만의 주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트러블메이커가 노래합니다. 내일은 없어.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네, 2시에는 이창록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네, 오늘 리스장 이사의 아놀드 리 대표님이 항상 나오셨는데 오늘은 LA 지사장님이시죠. 양대연 지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리스장 이사가 원래, 계신, 이 장소가 그 어디죠? 오렌지 카운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LA 지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다음에 여기 오피스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 지금 오피스는 아직 준비 중이고요. 네, 네. 예, 지금은 우리 LA 쪽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이 네, 네. 예, 편리를 위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리스 장의사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양대연 지사장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또 이제 의논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리스 장의사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려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좀 우리 저 지사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아, 그 아마 LA에 계신 한인분들에게 약간 생소한 네. 장의사 이름인데. 오렌지 카운티에는 1960년대부터 쭉 해왔던 그런 장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젊은 분이 네. 우리 사장님으로 계셔서 네. 요즘 그 과감하게 아주 네. 그 모든 것들을 파격적으로 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놀드 리 대표님은 우리 경험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젊으신데도 굉장히 경험도 많고 또 이 장의 쪽에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창의적이시기도 하고 또 이 저 그 유족들을 위해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요즘은 그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 뭐랄까요 장례 문화가 이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무겁지 않고 그 또 많은 그 문화 변화에 따라서 식장 분위기도 그렇고 절차도 굉장히 좀 밝아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저기 리스 장의사는 그 지금 그 안에 어떻게? 일단 거기에는 그 채플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또 우리 가든에서 캐더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족들이 따로 장례 후에 식당으로 다시 가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이 네.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평안한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게 네. 그렇게 해놨고요. 예, 예. 그다음에 파킹장이 한 5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사실 저 장의사 소개를 해 드릴 때 보면 항상 이제 처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이런 큰 일을 겪으시게 되잖아요. 네, 네 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뭘 어떤 걸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신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 전화를 드리게 되면은 저 어떤 절차로 봐주시는 건가요? 아, 제가 실제 지난주에 있었던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교회에 예. 교인이신데 네. 지난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아, 예. 예. 바로 그 전주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던 분이셨는데 네, 네.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네. 빈센트 병원에서 네, 예. 돌아가셨습니다. 네. 주일날 네네. 예,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죠. 네.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예, 물론 저희 교회 교인이고요. 네. 그 슬퍼하는 모습과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참 마음이 아팠고 네. 한편으로는 제가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참 예,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네. 그리고 장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네. 저하고 상의를 해서 예. 제가 그 자리에서 다 서류를 만들어서 네. 예, 지금 장례를 이제 다음 주에 치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갑자기 상을 당하면 병원이나 뭐 아니면 어떤 양로센터 같은 곳에서는 예. 이제 장의사와 빨리 연락을 하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대개는 준비가 안 돼 있으시죠. 그럼요. 예. 그럼 그때부터 예. 이제 머리에 혼란이 오죠. 네. 예. 떠내보낸 아픔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장의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아시겠지만 이곳에 몇 곳에 장의사가 한인 장의사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대개는 이제 그곳에 이제 전화들을 다 해보시고 네.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겠죠. 네. 장의사와 빨리 연락을 해서 합당한 곳에 네. 예, 어머님을 아버님을 이제 장례를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급하게 네. 전화를 하게 되면 네.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네. 비교해드리고 네. 정말 유족의 입장에서 합당한 그런 그 플랜을 짜서 예, 그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중에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저 양대현 연 그 우리 지사님께서는 목사님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네. 지금 LA에서 지금 심하고 계시죠? 어디 교회에세요? 아, 저는 지금 올림픽 장로교회. 아, 네. 저 윌셔 플레이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네, 거기 예, 예. 장로교회. 제가 예, 거기에 저 담임은 아니고요. 네, 네. 예, 저는 협동 목사로. 아, 그러세요? 예, 그곳에서, 예. 아, 그러시군요. 좀 의아하실 때 들으신 분들도 좀 그러실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네. 이렇게 그 제가 그 시니어 사역에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노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양로병원 뭐 이런 네. 곳에 가서 제가 예배도 많이 드려드렸고 네. 또 제가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네. 또 찬양도 많이 불러드리고 했는데 네, 네. 참 지난주에 찾아가 뵀는데 이번 주에 가면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맞아요. 예, 그 보게 예. 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네. 일을 당하기 때문에 네. 그 당황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참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예. 사역 면에서 네. 이 유족들에게 네. 언젠가는 당할 네. 이 슬픔을 네. 미리 준비하면. 네. 미리 예배해 놓으면은 막상 이제 보낼 때에 네. 좀 더 안정적이고 네. 또 평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것이 또 그 복음에 전도하는 또 귀한 네. 또 자리도 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에서 네. 제가 이 사역을 이 사업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시게 되면은 좋은 곳으로 가시는데 그렇지. 네, 천국으로 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함께 늘 그 같이 계시던 분이 곁을 떠났을 때는 정말 많은 슬픔이 밀려오지요. 그럴 네. 때는 그럴 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위로가 되시고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 경황이 없는 그런 와중에 일을 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큰 도움을 주시는데 큰 사역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저 타주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한인 장례식장을 못 찾아 연락 오시는 분도 많이 들었는데 자, 이 저 리스 장의사가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하고 어디죠? 오렌지 카운티 예, 본사는 예. 오렌지 카운티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에 지사가 생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LA에 이제 곧 사무실도 이제 오픈하실 예정이시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예. 전화번호를 좀 드리겠습니다. 714-469-1040 714-469-1040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에 뭐라 그럴까요? 사역하시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또 이런 그 장례 사역 쪽에서도 많이 또 그동안에 도움을 많이 주셨었고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럴 때 이 저 유족들의 마음은 굉장히 뭐라 할까 좀 무겁고 슬프고 막 할 텐데 자, 어떻습니까? 그 우리 목사님께서는 참 그런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맞이했을 때 어떤 위로의 말씀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먼저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굿바이가 아니고 네. 굿나잇입니다. 네. 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죠. 네. 네. 그리고 LA에서 이제 제가 장례를 해드리게 되면 네. 저는 일반 장의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드립니다. 아. 네. 이번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네.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렇다면은 꼭 리스 장의사로 연락을 드렸어도 교회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 제가 그렇기 때문에 LA에서 그분들을 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LA에 계신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가 또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거리상으로도 멀고 네. 장의사라는 그런 한정된 장소지만. 네. LA에서 장례를 원하시게 되면 네. 저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이제 임마뉴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네. 베렌도와 윌쇼에 있는 네. 그 아주 유서 깊은 그렇죠. 예. 교회죠. 예. 결혼식도 많이 하는 맞아요. 그곳입니다. 네네. 예, 그곳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예, 엄숙한 분위기에서 네. 정말 평안한 가운데 네. 유족들이 많은 유로를 받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원하시는 가족들에게는 저희가 연주를 네. 직접 오셔서 연주도 해드립니다. 어떤 연주? 색소폰 연주. 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같이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네네네. 예, 그분이 오셔서 네. 색소폰 연주로 가시는 분이나 또 보내시는 분들의 마음에 네. 참으로 귀한 평안을 드리는 네.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리스 장의사 하면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그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꼭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원하신다면은 LA에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베렌도와 윌셔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미국 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옛날에 그 한인 교회에서는 네. 열린문 장로교회가 이제 맞아요. 예예예예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새 건물로 이사 갔고 네네. 네. 지금은 미국 교회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네. 그곳에서 저희가 주로. 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직접 다 네, 해주시죠? 제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베렌도와 윌셔에 있는 교회에서 LA에 계신 분들은 특히 난 LA에 리스 장의사로 모든 일을 계약을 하셨더라도 LA에서 장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베렌도 윌셔에 있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직접 장례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714-469-1040, 714-469-1040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장례식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네. 이제 식사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이렇게 교회에서 여기 LA 교회에서 하실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직접 교회에서도 준비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식당으로 따로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상의만 네. 하시면 다 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리스 장의사의 LA 지사장님이시죠 양대연 목사님과 함께 리스 장의사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혹시 그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언젠가는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보험 같은 거랑가 이런 것도 다 네, 연락을 하시면은 상의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이든 아니든 그 네. 부모님이든 네. 앞으로 닥칠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고 네. 생각이 드시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장례 보험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장내 적금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두 가지 그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네.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네. 재정적인 부담도 없게 되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적금이라든가 보험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조금 잘못 오해가 되시면은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뭐 큰 게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네. 아이를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렇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그 결혼식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미리 네네네. 투자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독 장래만은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도 싫으신 거고 보내드리기도 싫으신 거죠, 서로가. 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사실 미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장래 보험이나 장래 적금을 가지고 네.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와서 그 캐스켓 관을 네. 고르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게 좋다. 아, 본인이요? 그럼요. 네. 그럼 자녀들이 아버님 이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정말 그 이 미국이란 나라의 네. 그 청교도 신앙이 네. 이렇게 장례 문화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했는데 굉장히 저도 자유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이게 꼭 장례 문화가 요즘에 많이 더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고 물론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옛날 같이 이렇게 뭔지 심각해야 하고 이렇게 슬퍼야만 해야 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네. 네. 자, 리스 장의사 다시 한번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714-469-1040 714-469-1040입니다. 리스 장의사입니다. 연락하셔서 정말 편안하게 안내받으시고 또 아무리 슬픔도 또 많은 위로 받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이번 기회를 위해서 네. 그 LA에 계신 모든 한인분들 네.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평소 제가 바라는 것은 네.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네. 형편이 되면 네. 교회에서 장례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참 좋죠. 네. 예. 저는 그걸 적극 권해드리고 있는데 네. 예. 몇몇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그 특별한 분들이 아니면 네. 예. 그걸 할 수가 없는 이제 네. 그런 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라기는 본인들이 평생 기도하고 예배하던 곳에서 네. 교인들과 마지막 이별을 나누고 가시는 네. 그런 모습들을 정착시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잠깐 들어보면은 리스 장의사는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이거 뭐 비즈니스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유가족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또 이렇게 그 리스 장의사라는 이름을 걸고 또 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자, 714-469-1040, 714-469-1040으로 전화하셔서 마음 편안하게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스 장의사의 LA 지사장님이시죠. 양대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즈니스 초대석. 이 프로그램은 광고주 협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아쥐치 소파를 가장 싸게 판매하는 에이스 가구점 북경 중위대 자존심을 지킵니다. 올림픽과 윌턴 북경 의술원 소비자 만족 1위 믿을만한 1등 관광은 아주 투어뿐입니다. 아주 좋은 아주 관광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자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부유한 맛이 살아있는 치킨 BBQ.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했습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BBQ.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BBQ는 벌문과 칠가에 있습니다. 발렛 파킹은 7가 쪽으로 가능합니다. 213-212-1919 213-212-1919 페창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준비한 행운의 빨간 봉투 프로모션과 함께 새해를 풍성하게 시작하세요. 클럽 멤버는 2월 중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9시 사이에 프로모션 공간에 오시면 $1,000 이지플레이머니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당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페창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페창가 임직원 일동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발렌타인스데이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특별하게? 당신을 가수 김수희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하는 고베펄 행사장으로 모실 겁니다. 김수희도 만나고 업투 80% 특별 세일하는 진주, 홍산호, 칼라스톤 쇼핑도 하세요. 김수희 콘서트는 2월 13, 14 이틀간 로텍스 호텔. 고베펄 특별 행사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주마켓 특설 매장. 아코야 진주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고베펄 쇼 323-999-1558. 네, 방금 전에 리스창 이사의 양대여 목사님 나오셨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목사님과 연락하실 분들은 213-281-8868, 213-281-8868로 또 연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입니다.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죠. 시원한 여자 오늘 끝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이정원의 라디오 콘서트 이어집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그대는 내 맘속 조그만 바람 되어 지금도 내 맘을 자꾸 늘어놓네. 하지만 내 맘속은 안 돼. 내 맘속은 이제 내 맘속은 이미 넘쳐나는데 난 이제 어쩌나. 이런 맘 어쩌나. 난 이제 어쩌나. 그대여 이제 내 곁에 와요. 조그만 입술 노래 불러요. 거기 닥쳐오는 바람.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RGR 스퍼에그 야마하 인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원어포 여자신형 LP 418. 2018년 훈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이린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 지점, 2018년 뉴 신상품 대세일. 아주 특별함, 아주 즐거움,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에 남을. 아주만의 589 코스 옐로스톤. 편안한 힐링, 캐나다 로키와 알래스카,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1338-4000. 이야 싸다. 역시 피코 만물 가구점은 싸면서도 품질이 좋단 말이야. 우와 딱딱하면서도 쿠션이 좋은 침대와 소파 세트도 있네. 그뿐인가요? 피코 만물 가구점에선 컨테이너로 직수입한 튼튼하고 예쁜 식탁, 사무용, 학생용 책상과 의자, 신발장 등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213-388-769호 피코와 뉴앰프셔. 한 번 오신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되는 피코 만물 가구점. 213-388-769호. 30년 역사를 가진 피코 만물 가구점. 니네가 연어정자를 알아? 연어정자로 만든 파울 DNA 남자 여자에게 짱이야. 여자에게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1366608구 젊어지는데 짱이야. 피부에도 짱이야. 연어정자 파워 DNA 1366608구 궁금하면 전화해. 1366608구 정사장 고맙네. 저도요. 연어정자의 파워 파월 DNA 1366606789 NSI 바이타민 플러스. 반영구 졸음 제거 미국 탑 1% 인증 병원. IRB에서 줄기세포 최초 정식 허가받은 한인 최초 병원 마이다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의 건강 칼럼. 안녕하십니까. 반영구 졸음 제거 미국 탑 1%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의 최한태 원장입니다. 성형외과의 혁명을 일으킨 반영구 주름 제거 벨라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형의 가장 큰 감심거리는 얼굴 주름과 처짐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20대부터 얼굴에서 1년에 평균 1cc에서 3cc의 콜라겐이 손실됩니다. 콜라겐이 많이 빠져나간 부위부터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빠져 얼굴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처지면 얼굴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주름과 얼굴 처짐의 원인이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생긴 것이므로 콜라겐으로 다시 채워주어서 주름과 얼굴 처짐이 반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한 공에 다시 바람을 넣어주면 쭈글쭈글한 공이 다시 펴지듯이 말입니다. 벨라필은 콜라겐 촉진제입니다. 1985년 럼펠 박사가 개발하여 2006년도에 네 번에 걸쳐 발전시켜서 미국에서 FDA 승인을 5년 받고 수십만 명이 쓰여왔고 다른 모든 필러들은 팔자주름으로만 FDA 승인을 받았지만 이 벨라필은 팔자주름과 안면주름뿐만 아니라 움푹 들어간 여드름 흉터까지도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제품이고 다른 어떤 필러들보다도 가장 안전한 제품입니다. 팔자주름, 심술주름, 하안검, 상안검, 눈가주름, 미간주름, 코높이기, 무턱, 얼굴 처짐, 얼굴 볼륨 거의 모든 것을 반영구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이 아니라 시술입니다. 주름이 있는 곳에 콜라겐 촉진제인 벨라필을 두 달 간격으로 2회 또는 3회, 많게는 4회를 주입하여 자신의 콜라겐을 촉진해서 주름을 반영구적으로 없애주는 간단한 치료법입니다. 얼굴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주름을 수술과 필러들로 펴주어도 노화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라필은 계속해서 콜라겐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촉진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벨라필 속에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 입자에 플러스 전자를 띠게 해서 피부 속에 주입했을 경우 마이너스 전자를 띤 콜라겐이 플러스 전자에 달라붙어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라필은 계속해서 콜라겐의 손실을 막고 촉진해주기 때문에 현재의 얼굴을 100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노화 예방의 불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름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벨라필 치료를 권장하며 벨라필은 정품 지정병원에서 꼭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탑 1% 인증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최한태 원장 브레나팍 오피스 714-522-5550 LA 코리아타운 213-263-2556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세시를 알려드립니다.